3. 고속되신 하나님, 영어의 하나님. 1. 하나님이 설 자리를 잃었다. 나의 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숱한 사연을 남긴 역사 과정에 하나님의 뼛골이 녹아나는 비통한 눈물과 흘린 핏자국이 이 땅에서 함성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한을 해원성사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해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랑을 중심삼고 구속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방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인간 때문에 사랑을 중심삼고 이루시려던 이상세계를 사탄에게 빼앗겼으니 하나님도 심정적인 해방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적 해방 기반이 이 우주에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구속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는데 부모가 편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손으로 해방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방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속된 하나님입니다. 아들, 딸을 잃어버린 부모, 더더욱 효자가 죽고 난 후에 부모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그 효자 이상의 모든 면을 갖추어 10배 이상 공을 들여 효를 하더라도 그 본래의 마음을 해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버런문이 그런 하나님을 해방하려는 것입니다. 분통한 하나님, 하나님이 왜 분통할까요? 인간 세계에는 청춘 시절에 수고를 하면 반드시 미래에는 희망이 보장되는데 하나님은 역사 이래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언제 희망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희망이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젊은 하나님이 됐겠나요? 지금은 늙은 하나님이 됐겠나요? 하나님이 몇 살 됐을 것 같아요? 하기야 하나님은 우주 바깥에 있기 때문에 연령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구성같이 태양계를 1년에 한 바퀴씩 도나요? 그 바깥에 있으니 셀 것이 없습니다. 계산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통하니 하면 왕좌를 빼앗겼습니다. 왕좌를 원수한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못되어 서롬의 역사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나라의 왕으로, 우주의 왕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죽었다고 천대를 받고 계십니다. 자기의 이상을 겁탈당하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이 다 겁탈당하고, 완전히 원수의 농락터로서의 지구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만민이 탄식권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부모의 입장에선 하나님은 탄식권 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근심하고 있는데 부모가 편안한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민을 구속하지 못하는 구속권 내에 있기 때문에 만민을 대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해방권을 하나님 앞에 찾아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으로 적그러졌기 때문에 타락선을 넘어선 승리한 아들, 딸이 되어 해방시켜 드려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무엇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자유로운 하나님이 못 됐습니다. 구속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류 시조가 구속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엔 천사세계까지 구속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수많은 종교인들이 구속권 내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인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효자식을 가진 어버이는 그 불효자식으로 말미암아 구속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어버이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불효된 이상의 효성을 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 앞에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옛날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리입니다.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뭐 선생님만 위해서 하는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은 불쌍한 무리들입니다. 5천년 동안 초가 삼간 집을 짓고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 만년, 양친부모 모신다는 말은 고맙지만 천년 만년 초가 삼간에 살아요. 불쌍한 민족이란 것입니다. 이 불쌍한 민족을 올바로 지도해야 됩니다. 돈 없고 갖추지 못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마저 못 가지면 어디에 가서 살 거예요?